아파요 아파요 하루만 사랑하자 제발 부탁이야 너 없이 난 되겠어 제발 부탁이야 가슴이 죽었어 숨쉬기도 벅차 지독한 사랑에 내 자신도 질려 웃어도 울어도 내 표정이 아닌데 아파도 슬퍼도 말할 수도 없는데 널 갖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닌 척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1분이면 될 거야 단 1분만 놀리게 줘 그러면 나도 견딜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숨같은 널 포기하겠지 이제 지쳤어 난 더 못 견뎌 슬픔이 커져서 난 더 못 견뎌 널 볼 수 있어서 행복한데 난 무너져버려 어떡하나요 겨우 이런 건가요 나만 안 되나 봐요 이렇게 그대 앞에 울고 또 빌어도 난 안 되나 밤새운 채 약속 시간 한 시간 전부터 널 기다린다 So girl 어디 있어 girl not now 벌써 심장이 뛰니 girl now 온종일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 거리 저편에 멀리서 보이는 내게선 흔든다 단 1분이면 될 거야 단 1분만 널 내게 줘 그러면 나도 견딜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순간은 널 포기하겠지 정말 미치겠다 니가 이렇게 내 안에 걷다 니 자리가 아무래도 나 진짜 안 되겠어 니가 내 곁에 없으니 숨이 막혀와 널 부르다 부르다 앞이 안 보이면 나 이러다 이러다 미칠 것 같아 다른 사랑이 사람이 제발 오길 바라며 오늘도 매일같이 오직 너만 원한다